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을 그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로마니아 근로자 협회가 5일 인터넷 홈페이지 로마니아 문치도 아래에 올렸습니다.